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조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그 이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올렸습니다. 체스코 인터넷 신문 브로스제 엽스카 브라부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태양절의 즈음에서 굶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망, 타이신문 방콕포스트, 체스코의 인터넷통신 노빈키, 영국의 로이터통신, 일본의 NHK방송,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은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스코 인터넷 신문 브로스제 엽스카 브라부다와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조,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된 소식을,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여명거리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네팔의 소고르마타 텔레비전 방송, 에스파니아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조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